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새에 즈음하여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4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친손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계기에 즈음하여 그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손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수리아랍공화국의 입장을 확언하며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